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두란노서원에서 그 2년여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육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차츰 이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자복하는 영혼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 부적들을 가져와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등 이제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반대 세력, 또 복음을 반대하는 그 세력 또한 이제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동의 내용이 쭉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아데미의 신상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 그러니까 아데미의 신전, 이 에베소가 아데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데메드리오가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상,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적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데메드리오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에베소에 약 2천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꾸 자기의 수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도시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나에게 이 상품들을 판매하는 판매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격을 책정하여서 그 많은 수입들을 거두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에베소에 어떤 그 아시아에서 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수입이 줄어든 것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가 전했던 어떤 교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 안에 위기감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같은 그 일에 종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을 퍼뜨립니다. 25절 보시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서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대들도 이미 보고 들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이제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아데미의 신전 또 아데미도 무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 천하에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소동하고 있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의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 재정적인 그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있지만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일이 천해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무시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이 소요가 이제 군중들한테 이제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서 대다수의 군중들에게 퍼져서 이제 에베소 전역에 큰 소요의 뭐 데모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이 연극장은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선동하고 또 막 소리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두 시간이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대부분이 왜 모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더 큰 소동이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행태가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에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지 않고요. 어떤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그리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또 아니면 어떤 여론에 의해서 어떤 뉴스가 또 가짜 뉴스가 뭐뭐라 하더라 하더라라고 하는 뉴스들이 배포가 되면 그것이 진짜냐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뭐 인신공격을 하고 또 마녀사냥을 하고 하면서 그 일들이 커지는 그게 대중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인 것 같고요. 뭔가를 분별하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도 고려해 보지 않은 채 금방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때들이 오늘에도 많이 있죠.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수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모여서 지금 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비방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에도 인터넷에서 또 여러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요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일들을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제자들도 그 일들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알고 있었던 그 관리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 왜 이러한 소요가 벌어졌을까요? 물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 또 소문으로 인해 에베소 사람 에베소에 소동이 이뤄진 것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도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 한 시대 안에 한 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 복음이 지금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습관이 바뀌게 되었죠. 더 이상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습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의 씀씀이도 또한 바뀌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아데미 신에서 나오는 어떤 신을 상징하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영향을 끼칠 만큼 어떤 사람의 재정에 영향을 끼칠 만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에베소로 국한되지 않고 전 아시아까지 이제 그 복음이 세력을 얻어서 데메드리오나 이런 많은 은장색들이 위기를 느낄 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에베소의 또 사도행전의 사건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또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직장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어딘가에서는 막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고, 예.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어떤 능력들, 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이 바울이 서 있었던 에베소처럼 하나님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35절 말씀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여기 서기장,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서기장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당국에서는 각 도시에서 이 큰 소유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자칫 이 서기장이 생각했을 때 이 소유가 일어난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 로마로부터 문책당하거나 책망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중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경솔하게 우리 행동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한 적이 있느냐? 또 우리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적이 있느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면 된다. 고소하면 된다.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민회에서 이 일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칫해서 우리 맘대로 경솔하게 일을 행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소유에 휘말릴 수 있고, 또 로마로부터 우리가 큰 위협을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부당한 모임이니까 너희들이 흩어지는 게 옳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서기장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 소유를 그치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서기장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여러 가지 위험으로 또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사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분명한 활동이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까지도 또 모든 이 세상의 세력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말굽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그 일들이 커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서기장의 말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데미 신전이 또 우상이고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했을 것이에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뭐 반감을 사거나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너무 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예. 너무 물리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보였을 때 이렇게 혐오할 만한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방법들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부의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영향, 또 복음에 대한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그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 나아갈 때 그것이 분명히 죄이지만 또 그 안에 죄악된 문화가 팽배해 있지만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 또 복음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초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우리 주일의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기까지 그 복음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은 뭔가를 책동하고 또 뭔가에 반항해서 무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과부들을 돌봐주고 나그네들을 대접해주고 자기들도 연약하고 자기들도 부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들이 믿고 있기에 저들의 삶이 저렇게 선하고 저들의 삶이 저렇게 영향력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그들이 믿었던 소망이 무엇인가를 로마가 알기를 원했고 그 결과 그 사회가 바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기반되는 또한 복음을 통하여 에베소에 놀라운 영향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